HBS 기자석. 학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요일 학내 시사적인 사건 사고에 대해 본 방송국 기자와 함께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HBS 기자석 시간입니다. 작년 이맘때쯤부터 시작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위주의 교육 방식이 지속되며 관련 기술의 발전도 빠르게 이뤄졌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학교 역시 지난 겨울 계절학기부터는 차세대 LMS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강의 시스템 전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HBS 기자석,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학교가 새롭게 도입한 차세대 LMS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지난 겨울 계절학기부터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작년 2학기까지 사용해오던 블랙보드에서 차세대 LMS로 전환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진의 편의성을 고려한 결정이었겠지만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썩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HBS 기자석, 오늘 이 시간엔 김예솔 기자와 함께 차세대 LMS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예솔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가 이번에 차세대 LMS를 도입한 건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시스템상의 변화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학교는 작년까지 블랙보드 시스템을 이용해오다 계절학기부터 새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학교 측에 자세한 이유를 물었지만 아쉽게도 답변을 받을 순 없었습니다. 아마 기술상 더 진보된 시스템으로의 변환을 결정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기술상 더 발전된 시스템이라고 하면 블랙보드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그 수가 확연히 줄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블랙보드 시스템엔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우선 블랙보드 자체에서 제공되는 화상 수업방은 연결이 자주 끊기곤 해 교수님들이 따로 줌 회의실을 개설해야 했고 이에 따라 플랫폼을 이중으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출결 확인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경우 강의를 들었음에도 출석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해 학교 측에 따로 문의를 해야 했고 교수님들의 경우 학생들이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고 강의를 틀어만 놓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 외에도 서버가 자주 다운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한 LMS에선 강의 콘텐츠 메뉴에 줌 링크를 바로 띄워놓을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존 블랙보드상에 존재했던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 시스템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면 시스템을 전환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블랙보드가 나았다라고 말하는 학우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인 에브리타임을 보면 전환된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게시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불만들이 단순히 이미 익숙해져 있는 시스템 체계가 바뀜에 따른 혼란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바뀐 시스템에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LMS에서 기존 블랙보드에선 없던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학우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부분은 수신되는 메시지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LMS에서는 교수님들이 보내는 메시지 외에 시스템 관리자가 화상 강의 생성 등의 알림을 발송하는데요. 학생들의 의견은 이러한 메시지 수가 과하게 많아 정작 중요한 공지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인지 따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공지를 하는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엔 또다시 이중으로 플랫폼을 사용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LMS에는 블랙보드엔 있던 일일 알림 서비스가 없어 정작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강의 수강 기한이나 과제 제출 마감일 등의 알림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면 수업을 할 때보다 과제량이 늘어서 알림이 발송되지 않는다면 제출 일정을 파악하는 데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을까요? 시스템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LMS 시스템은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맥 OS의 기본 브라우저인 사파리에선 튕김 현상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 학우의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줌 링크 연결된 걸로 실강 들을 땐 괜찮은데 녹강 올려주시는 거 들으면 진짜 30분마다 한 번씩 새로 고침 돼가지고 처음엔 그냥 듣다가 새로 크롬 브라우저 다운받아서 쓰고 있어요. LMS상에서 퀴즈 풀거나 시험 볼 때 튕기면 안 되니까요. 저는 저만 그런가 했는데 주변에 맥 쓴 애들이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다들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과목마다 공지 방식이나 참고 자료를 업로드하는 위치가 다르다는 등의 과거 블랙보드 사용 당시 학생들이 지적했던 불편함들이 LMS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기존 건의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추가적인 불편함이 생기니 학생들이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도입한 차세대 LMS 시스템에 대해 김예솔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나은 선택지를 찾고자 반복해서 시스템을 전환하고 또 변화된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학교는 현재의 시스템을 어떻게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시스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온라인 강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김예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주비에스 기자석. 오늘 이 시간은 새롭게 도입된 차세대 LMS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됐지만 언제 다시 이전의 수업 방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최적의 공부 환경을 위해 변화를 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현재 시스템에서 개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솔, 기술의 김용성, 담당의 민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